HUBS.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 아쉬움 가득한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드릴 라디오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모두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셨겠죠? 아, 저희는 뭘 하고 지냈냐고요? 오늘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시간여행인 만큼 정말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한 주를 보냈답니다. 마지막 시간여행이라니,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정들었던 타임머신과도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괜히 사람을 울적하게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울적한 상태로 마지막 시간여행을 보낼 순 없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980년대도 1990년대도 2000년대도 아닌 순간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 대체 어떤 순간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인 2010년대의 순간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선보여드렸던 저희의 스핀오프 버전 시간여행, 그때 그 멜로디로 코스를 짜뒀으니 분명 흥미로운 순간들이 가득할 겁니다. 자, 어서 타세요.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이 이미 어릴 때 모두 겪었다 생각하겠지 Attention boys 난 좀 다를걸 다른 애들은 떡 밀어내고 자리를 잡지 난 속 깊은 곳에 Pum pum pum pum 아주 은밀하게 Pum pum pum pum 뽑아낸다고 한대도 평생 그 자리 비워두겠지 아마 난 아닐걸 yeah. 아마 맞을걸 이젠 둘만의 비밀 만들어줄게 Shit 둘만의 Shit I am mine 시간여행, 그때 그 멜로디를 따라 첫 번째 순간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2010년대는 대중가요 시장의 부흥기라고 불리는데요. 아직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전설로 불리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2010년에 가장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2010년대 K-POP의 역사를 쓴 가장 중요한 그룹이 있죠.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2012년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엑소입니다. 엑소는 2012년 마마라는 곡으로 데뷔해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13년 타이틀곡 으르렁을 필두로 나비소녀, 피터팬, 12월의 기적 등 수많은 명곡들을 발매하며 2010년대 K-POP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당시 교복 컨셉으로 등장했던 으르렁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유행을 불러일으켰고 2세대와 3세대의 중간 시점에 대비한 소위 2.5세대 아이돌인 엑소를 정상에 우뚝 서게 해줬답니다. 엑소라는 가수가 K-POP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팬덤을 거느렸던 만큼 지금의 K-POP 문화와 시스템들은 엑소로부터 파생된 것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응원봉의 원격 제어입니다. 응원봉의 빛은 콘서트에서 하나의 무대 효과로도 사용되는 만큼 팬들의 수많은 응원봉을 다양한 색으로 제어하는 일은 꼭 필요한데요. 엑소의 공연에서부터 응원봉 제어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떤 콘서트에서도 화려한 응원봉 빛깔들을 볼 수 있게 됐죠. 엑소가 없었다면 색색의 빛이 없는 콘서트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니 상상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엑소의 365 부딪혀봐 여섯 번쯤 울지라도 다섯 번도 이겨내면 끝이 보이기 시작해 조급하게 달릴수록 중요한 걸 놓칠 뿐이야 내게 좀 더 시간을 줘 숨을 고를 수 있게 해 늘 같은 곳에서 2010년대는 소위 말해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들이 기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걸그룹들이 모두 고르게 인기를 얻으며 K-POP의 장르가 풍부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대형기획사 소속이었던 소녀시대, FX, 21, 원더걸스가 큰 성공을 거뒀기에 여자 아이돌 전성기에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에 발맞춰 에이핑크, 걸스데이, 애프터스쿨, 시크릿, 카라, 시스타 등 중소기획사의 걸그룹들이 고유한 그 그룹만의 색을 보여줬고 차례차례 성공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 중소기획사의 남자 아이돌은 큰 성공 사례가 없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2세대에서는 인피니트, B1A4, 비스트 등이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답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소기획사 여자 아이돌보다는 영향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2.5세대쯤에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고 3세대로 K-POP의 시대가 넘어가며 세븐틴, 몬스타엑스 등 중소기획사의 남자 아이돌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해 4부터 5세대 아이돌이 K-POP 시장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점점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K-POP. 10년 뒤에는 또 몇 세대의 아이돌이 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을까요? Oh, I swear. Oh, I swear. 시스타의 I swear. 어때요? 2010년대 가요계의 역사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을 아티스트들이라 어렵지 않게 멜로디들을 따라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0년대의 전반적인 가요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으니 지금부터는 노래 하나하나에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대는 전설로 불리는 다양한 2, 3세대 아이돌들이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도 손꼽히는 명반들이 매우 많습니다. 엑소의 리패키지 앨범이자 타이틀곡이 으르렁이었던 엑소엑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FX의 핑크 테이프와 샤이니의 원 오브 원, 레드벨벳의 퍼펙트 벨벳,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등이 K-POP 팬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명반이랍니다. 하지만 어떤 앨범이라도 여러분이 그 노래를 들었던 그때 그 순간의 감정과 추억을 일깨워주는 앨범이라면 평가와 상관없이 명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창시절 장기자랑에 밥 먹듯이 나왔던 노래들,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불렀던 K-POP들, 고단한 입시생활에 나에게 잠시나마 힘이 되어줬던 곡들처럼요. 저는 아직도 눈이 오면 엑소의 첫눈을 듣고 자신감을 얻고 싶은 날엔 카라의 스텝을 듣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을 듣고 노래방에서는 친구들과 다시 만난 세계를 열창하곤 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추억이 묻어있는 노래와 앨범들일 테니 그게 어떤 순간이더라도 우열을 갈 순 없죠. 세븐틴의 어쩌나. 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딥이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넌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에 갖다 켰다 내 멋대로인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너어도 너는 마치 지동 위험한 소모 yeah,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yeah. 이런 나는 어쩌나 너는 바로 네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로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조용히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라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이어폰을 나눠낀 네 사이가 좋네 내 눈에 스케치 위에 맨날 go 아무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이게 다야 어려운 말 다 해봐도 내 진심은 이게 every every 이 언어를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고기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오늘의 우체통. 어떤 순간이든 이 편지를 받게 될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요? 아직 다가올 순간들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한 저는 그때 당신에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순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후회되는 순간들도 많았겠지만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순간들이 조금은 험난했더라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이전의 당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했을 거라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알차고 보다 멋진 나날들을 보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무사히 살아냈으면 된 거 아닐까요? 당신이 꼭 이 편지를 읽으며 웃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언제든 당신의 행운을 빌 거고 이 편지를 읽고 미소 지을 당신을 생각하며 내일을 열심히 살아내 볼 거거든요. 아, 제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는 거냐고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따뜻한 말들을 듣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당신이기에 제 응원 정도야 잠시 스쳐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멋진 순간들을 보내시길.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Forever young. Forever young.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게. . 이렇게 마지막 시간여행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즐거우셨나요? 따분하고 지치고 지루한 월요일의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드리기 위해 10번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채로운 순간들로 떠나봤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기나긴 인생의 순간들 속 저희의 이야기가 아주 조그만 한순간이라도 혹은 잠시라도 미소 지었던 순간으로 기억된다면 무척이나 영광일 것 같습니다. 빛바랜 필름으로만 남아있던 1980년, 1990년, 2000년대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떠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서 살아갈 또 다른 2020년대, 2030년대, 나아가 21세기와 22세기의 순간까지도 저희는 묵묵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이드 김유진, 조종사 윤세연, 저는 승무원 이서빈이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HUBS